가 나의 예수 소라지리 비리 줄이기에 관내 마주 메리기와 hivyo, mazungumzo ili hatukulipia neema hii. Tumepewa. One more time, hatukulipia.